Present Produced by Bulldog Nation. 이규직 TV Produced by 박성기 대표 기사님. Recording Engineer 이어엔터 스튜디오의 이진원, 박재철, 이성렬, 이영돈. 밖에서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로이 코리아 스튜디오의 정길, 김상우. 바이브 스튜디오의 곽정신. 더 힌트 스튜디오 오재원. 믹싱 엔지니어 이어엔터 스튜디오의 조규범 형. 고맙습니다. 아, 마스터링 스튜디오는 소닉 스튜디오에서 전흥 기사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A&R 디렉터는 안정인, A&R 코디네이터 심상현 씨. 내한테 전화한다고 맨날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혜원 씨. 그리고 프로모션 매니저 윤일주 씨. 일주 씨! 포토그래퍼 김상곤, 디자이너 김장우 씨,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박은주. 자, 이번에는 에디셔널 뮤지션 갑니다. 키보드의 영준이 형, 그리고 영호, 그리고 퍼커션의 정정배님, 그리고 트럼펫 김동화 씨, 색소폰의 장여섭 씨, 트럼번의 이한지 씨, 고맙습니다. 플루트 연주의 이정식 씨, 그리고 첼로의 김동현 씨. 요거 아직 녹음 안 했는데 그냥 했다 치고 예, 했습니다. 예. 코러스의 김연아 씨, 그리고 현정이, 그리고 각종 효과음, 뭐 FX 아날로그 소스 같은 거는 프랙탈, 알테제, 캐스커, 그리고 지금 여기 들리죠? 예, 이 헬로 마이 프렌드 떼창은 저희 친구들이 했습니다. 권영진, 정문식, 김보름, 오지훈. 오지훈 참고로 여자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불더메션 땡스투 들어갑니다. 아, 일단 조정범 씨는 우리 어머니, 정미, 누나, 미국과 승환이 형 친구, 친구들입니다. 영규, 덕정이, 성훈이, 성겸이, 석훈이, 윤이, 소윤이, 범이, 상순이, 경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원과 그런 따뜻한 가족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자들이 삼가 한준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직장, 정일이, 정환이, 정우, 정은이, 우상이, 이번에 동환이, 민규, 서구, 조카, 형주, 슬기, 민경이, 세연이, 그리고 진성형 아버 세진형, 창석이, 사랑하는 엄마, 누나, 진영형, 상균이, 원근이, 이만이, 성만이, 상현이, 선진이, 우리 집, 영둥이, 우리 만순이, 고맹이, 왕수, 민영이, 서구. 네, 이한철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 보라, 현우, DJ 타마, 석고, 영배형, 노동이로, 불독맨션 서포터즈, 그리고 갈라고. 야, 재밌더나. 그래, 다음에 또 왔네. 아니면 그냥 다시 1번 트랙으로 되돌아가든지. 1번 트랙으로 되돌아간단다.